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내러티브인 인자에 대한 이야기와 종말론에 대한 예수의 재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마가복음인데 지난주 마태복음 말씀에 마가복음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네 개의 복음서가 주어져 있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나 이야기들을 각각 네 개의 복음서가 전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행구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런 평행구절들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고난과 부활과 죽음의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종말에 관한 예수의 재해석과 그와 관련 있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겁을 주거나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탓하는 용도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구약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에 그 비전을 예수께서 재해석하여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이고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는 이 역사의 끝, 불가역적인 심판과 형벌, 죽음과 벌에 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 죄의 용서함,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함,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벗은 비할 데 없는 자유함,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완전한 사랑을 늘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에 함께 참여할 자들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제자된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은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닌 구원과 사랑과 영원에 대한 것입니다. 희망과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 비전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여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이 있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벗어버리고 이 시간 새로운 꿈을 여러분 안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그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 오다, 나아가다 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부릅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이 기간을 대림절로 지내고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그런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이는 대림절,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과는 달리 교회력에서는 이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해피 뉴 이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한 달만 참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세나 장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제 잊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이제 흘려 보내면 좋겠습니다. 모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회한을 이 시간 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과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를 이 시간 버리십시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의 뜻을 올바르게 살아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대신 지금 오늘 이 시간을 바라보고 이 시간을 붙드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7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2017년을 보내며 지난 16년간의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모든 사역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지나간 것들은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바람대로 내일을 앞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꿈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4절 이하에 등장하는 비유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읽은 것과 비슷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구절은 바로 마지막에 나옵니다.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우리 성서를 통해서 보면 네 명의 제자에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너희 네 명의 제자뿐만이 아닌 모두에게 하는 것이다. 모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즉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즉 교회들에게 주는 예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그 종말이 대체 언제 올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조용히 예수께 다가와서 예수님, 근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알려 하는 것은 포커스가 엇나가도 많이 엇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시기를 안다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한 것일까요? 종말의 때를 계산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종말의 시기가 언제 오든지 간에 예수의 모든 선포와 가르침은 힘이 있고 영속적으로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포와 가르침을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실천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본이 되는 토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개인적인 삶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때가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남과 죽음의 그 어디쯤인가 중간을 달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기에 희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가 이를 때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어 그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가르침은 영원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삶, 즉 예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향해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선포와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실천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 우리는 한 한국의 대형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명성교회의 변칙적인 세습은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대하며 아마도 그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잠에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선포와 가르침에 대해 깨어있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계획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준엄한 선포를 듣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치 잠들어 있는 거인과도 같은 이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세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선한 사람들이 침묵을 강요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잠에 취해 있음을 봅니다. 특히 사람과 돈이 많은 교회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깨어서 주의 말씀을 외치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석하고 그것을 또 살아내는 교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으며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즉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어두운 시기에 깨어있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의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은 맡겨진 것을 성심을 다해 지켜내고 읽어내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교회로서의 소명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몸된 교회로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파스나나 장로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예수의 제자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과 교회를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무엇 때문에 탓할 수 없습니다. 서로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지기적인 사명은 사랑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 또한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마지막 주에 다음 연도 헌금을 작정하는 플레지 선데이를 갖습니다. 우리 KLM은 이번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이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 축복을 잘 사용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청지기적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에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종말론적인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우리 눈앞에서 시각화해내는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돌덩이를 보면서 그 안에 자신이 만들어낼 멋진 조각상을 그려보듯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한계와 부족한 부분만을 우리는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하고 깨어 있으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34절의 경우처럼 주인이 집을 떠나 외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름답게 잘 사용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실행해내는 것이 그 진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그 환란이 지난 뒤에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시기에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박해 때문에 사방에 흩어진 주님의 택한 자들을 모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다시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그와 하나가 되어 지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낼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내실 것이고 곳곳으로 흩어진 자들을 빠짐없이 모으시겠다 하십니다. 그 흩어진 자들을 모을 때 그들 중에 잊혀지거나 잃어버리는 자들 없이 주께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러 모으는 일을 함께 할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새로워진 삶의 방식을 통해 증거해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음을 보고 그들이 우리와 새로운 꿈을 함께하고 싶다 느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키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계획해서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예수께서 선포하신 사랑과 은혜와 자유함과 노연함과 새로워짐과 회복됨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며 함께 주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욘스라는 분의 인생의 명상 중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과거를 회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에 대해 생각할 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계획할 때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시간입니다. 희망에 의해 고양될 때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침묵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